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 시위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거마다에서 전례 없는 대승리 특대사변들을 연이어 이룩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폭풍초 내에 달리는 주체조선의 말리막 이상이 만방에 떨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체 인민군 청령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설 민족 최상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4월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진행될 김일성 광장은 용색물밀의 주체사상 선근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창건하셨으며 백두에서 개축된 주체혁명 위업이 자주 선근사회주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담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본 지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광장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광장 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 만세, 영적 조선인민군 만세의 구호들과 결사옹이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발을 들이운 대용기구들이 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청영역을 끝까지 완성하자. 수령복, 장군복, 최후 승리 등의 구호들과 글발들, 조선노동당기,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가 광장 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깃발계 양대들에는 조선노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 있었습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조기군 군기가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초대석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행사 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 해외의 동포들, 반지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되었습니다. 또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 부부들, 대사관 성원들, 태양절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정대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혁명의 연대마다 주청명협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영적 조선인민군에 대한 우리인민의 신뢰심이 온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위풍당당한 혁명군대의 정규화정 면모를 보여주며 열병 정대들이 포무당당히 입장했습니다. 광장과 있다운 대통로들에는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우리식의 새롭고 특색 있는 열병식을 거행할 무적필승의 최종예의 전투대어들, 첨단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장비된 기계와 총대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설하에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어온 혁명적 무장력의 성스러운 행로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며 선군의 기치 병진의 보검으로 억척같이 다져온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자비적 국방공업의 비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결이 안고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조남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역사, 일심 단결과 자력자강의 비위력으로 새로운 만리마 시대를 펼쳐가는 강용한 우리 민의 투쟁을 대소사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게 될 군중시비 대오마다에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있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환희가 차 넘치는 광장에 정합구운악대가 입장하여 솟아오르는 태양을 형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해외동포 축하단 단장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광장 조속단에 나오셨습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과 김종은 결성이 등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거무풍선이 날아오르는 광장 상공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식 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조 땄듯이 담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의 동지가 조속단에 나왔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 양형섭 동지, 리수영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영 동지, 곽본기 동지, 김용철 동지, 최부일 동지, 로드철 동지, 리용호 동지, 김숙일 동지, 박태송 동지, 김능호 동지, 조현준 동지, 노광철 동지, 리용길 동지 와 도당위원장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조속단에 자리잡았습니다. 권순희 총연중앙상임위원회 검은 최은복 제중조선인 총연 앞에 의장이 조속단에 나왔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비병대와 정합군악대가 4.15, 105와 5각별 찬란한 조선인민군 모표를 형상하면서 당군이라는 글발을 새기며 시작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애국가와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노래가 장중하게 조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노동당기가 개양됐습니다. 열병부대 지휘관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무력상에게 열병부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준비고업료를 받기 위해 정렬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인민무력상이 열병부대를 사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수를 축하했습니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힘차게 화답하면서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백대속에 해촉된 추청령 여부를 총대로 굳건히 포위하고 끝까지 계속 완성해 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 인민무력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열병 시작을 알리는 신원나팔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조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연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광장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조악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타양상을 모신 조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타양상을 모신 조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조기군 명예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조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조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열병 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의 노래 조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으로 항일무장투쟁식이 종대, 정기무력건설식이 종대, 조국해방전쟁식이 종대가 열병대회의 앞장에서 버무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 전하의 풀바다를 헤치며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전통을 창조한 선군혁명의 제1세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김철이 육군소장이 이끄는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을 선두로 김광철 육군소장, 전일 육군소장, 리성복 육군소장, 김성호 해군대좌, 김종남 항공군 상자를 위수로 하는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 요경수 제105 땅크사단, 근위 제2수상함 전대, 근위 제56 김지상 용축격기 련대를 비롯한 근위부대의 총대들이 기세충천하여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저국수호전과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빛나는 이윤을 아로새긴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 행진해가는 근위대오 마다에는 무적의 총대로 저국과 혁명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굳건히 수호해 나아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 기백이 영서슴쳤습니다. 조선인민군과 오늘도 진련되는 우리 앞에 있어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혁명군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김명식 해군 상장, 김광역 항공군 상장, 김일웅 전략군 소장, 김용복 육군 상장이 인솔하는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독수작전군 종대와 김성찬 육군 소장, 방두섭 육군 상장, 리성국 육군 상장, 양동훈 육군 상장을 위수로 하는 제1, 2, 4, 5군단 등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의 총대들, 최길령 육군 소장이 이끄는 제46 보병사단 총대를 비롯한 전선군단 제1지대 보병사단 총대들이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당중앙연의 뜰악의 문전보처병, 적국의 최전방을 지켜선 전초병의 영예를 안고 원수들이 이 땅 위에 전쟁의 부를 치른다면 조국통일대해사변에 첫 정포성을 울리며 백두산 본계와도 같이 달려나가 침략의 아송을 단매에 짚으실 멸종의 의지가 열병대오들의 굽이쳤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일성 정치대학, 김정일 군사연구원, 김정숙 해군대학 총대가 한창순 육군상장, 자경일 육군중장, 림태근 육군소장, 김정숙 해군소장을 따라 나아가고 최용호 항공군 상장, 황강철 육군중장, 차동일 육군소장이 지휘하는 김책 항공군 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오진우 보병종합군관학교 등 항일혁명 투사들의 이름으로 자랑 높은 각급 군사학교 종대들이 용기백 빼하여 행진에 나아갔습니다. 군사교육혁명의 불길 속에서 백두의 녹슬 지닌 신념의 최강자, 주체적인 군사전략 전술 사상과 전법을 소유한 다병정치위관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안팎으로 멋진 최종의 혁명강군의 핵심 골간들에게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선군혁명 여비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어인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총대들이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의 주악에 맞추어 발걸음도 드높이 광장을 누벼나갔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만세의 함성을 올리며 나아가는 열병 총대들의 손을 높이듯이어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결사옹리하는 성세의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의 뢰성인 양, 열병대원들이 울리는 힘찬 발걸음 소리가 온 관장에 미아리 쳤습니다. 우리 당의 자비적 군사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강유력한 민방위 무력으로 자라난 평양시와 각도 노농조기군 정대들, 붉은 청년군에 대해 정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 종대들이 한 손에는 마취와 낫과 부설, 다른 한 손에는 혁명의 무기를 들어잡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영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를 안고 도도히 굽이쳐갔습니다. 우리의 영영한 전투비행사들이 105라는 숫자로 대형을 이루고 태양절 경축의 축포를 올리며 광장상공을 지나갔습니다.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의 군악이 진감하는 속에 백두산 육룡강군의 볼펜의 군력을 시위하며 기계와 총대들의 장엄한 철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송철 육군상장, 박종천 육군중장, 오금철 항공군 대여장의 지휘차를 따라 땅크 장갑차 종대, 보병 종대, 군종 로켓 종대들이 조선노동당기와 공화국기 최고 사령관기를 휘날리며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정연하게 태열을 짓고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무쇠의 철마들과 자행 평곡사포, 주체포, 방사포들이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기승을 부리는 원수들이 조금이라도 움쭉한다면 금시라도 노호한 경렬의 불길을 내뿜을 것만 같은 강철포신들을 거연히 치켜들고 나아갔습니다. 도발의 본거지들을 선멸의 타격권에 잡아놓고 하늘 땅 바다에서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우리식의 위력한 로켓 총대들의 장쾌한 동음이 광장을 진감했습니다. 주체의 연륜을 105번째로 아로새기는 태양조선의 하늘가를 누비며 우리의 붉은 매들이 높은 비행술로 105라는 숫자 대용을 짓고 날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대영단 헌신의 노고 속에 창설되고 병진의 기치 높이 질 양쪽으로 강화 발전된 전략군 로켓 총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 김락겸 전략군대장의 지휘차를 따라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정치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날뛰는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내리고 저국과 민족의 천만년 이래를 억척으로 담보해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행보장력,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로켓 무력 건설 사상을 빛나게 계속 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가에 의하여 주체 88, 1999년 7월 3일에 창설된 조선인민군 전략권은 오늘 자비족 해국 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로 무적 필승의 전투대우로 강화되었습니다. 고도로 소형화, 정밀화, 다중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끈 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임의의 공간에서 침략과 도발의 아성을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영쪽 조선인민군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시위하며 광장 추석단 앞을 지나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 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발사 현장들까지 찾으시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의논도 해주시면서 희생적인 헌신과 노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이 열병과 앙장에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노도처 전진하는 기계화 군단의 옥센 모습을 보면서 군정들은 역사의 모진 시련과 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짚으시고 당당한 핵 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백두산 대국의 모진 막강한 군력이 있어 주청령 협의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행진 군악대가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속에 광장 상공에 우리의 용감무쌍한 전투비행대가 오색 부채살 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열병식 마감을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 군중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생불멸의 혁명성가들이 장중하게 조각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종중히 모신 깃발대열이 들어서자 광장은 또다시 격종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군중들은 주체의 광희로운 빛발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 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선근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어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들먹였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영광이 차넘치는 광장으로 공화국기폭춤대열, 단기폭춤대열과 청년들의 중복대열, 군인가족, 과학자, 교원, 보건일꾼, 제육인 예술인대열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대열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영광을 사회주의 승리를 향하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원수님 계시어 우리식 사회주의는 승리한다. 일심단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말리마 속도 강원도 종신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작물 구호판들과 함께 영영이 흘러갔습니다. 시위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연대마다 미중위의 변혁을 창조해온 주체 조선의 영광 찬란한 행렬을 긍지 높이 펼쳐보이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꼬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보다 큰 기적적 성과들을 창조하여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철석의 의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혼을 생명선으로 들어주고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둘이의 철통같이 뭉쳐 자기 위협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 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민의 앞길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음을 보여주며 추석단 앞을 지나가는 시위 참가자들의 기세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서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일심 단결의 불가항력적 위력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필승불패라는 천리를 새겨주며 광장 바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축 4.15, 결사 옹의, 자력 자강, 조국 통일 등의 글발들과 단기 공화국기가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정합군악대가 김종은 장군 찬가의 주악에 맞추어 특색있는 대형 변화로 당마크와 단기를 새기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했습니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거무풍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저석단 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쳐 주청령의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천 나아갈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졸불굴의 전투적 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